What's good, everybod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ot the motherfucking flyer, not fly입니다. 뒤에는 DJ Namo on the set. Let's go, let's kill this shit. Run it up. Ooh.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yeah. Look. Counting blessing, 보여준 건 몇 개월 다르게 랩을 또 made, hey. I ain't fucking around no more, 경쟁이 치열해서 뜨거워 like mayhem. You ain't ready for this yet, 1년 정도가 지나야 you understand it. My point of view, 고개를 흔드는 게임들게 느껴진다면 you go on the right way. Motherfucker didn't know, 절대 건들 수 없지, 내가 힘든 노, 내가 가진 pluck. You ain't bought that, you ain't got that, 필요해진 카페인 24시간의 flow, 인터치기 money on the way. 기본적인 스킬 너넨 아직 모르. 망쳐놓은 꼰대들의 마인셋 바꾸느라 나만 고생하다가 잘 깎아지고 있는 나의 마이책 느끼고 배워 bitches. 이건 나한테 너무 쉬운 페널티킥. 타고난 것뿐이니까 나의 감각적인 컷들은 다 재능이지. You ain't bought that shit. 새끼 손가락 걸쳤던 게임에서 이제 내가 먹어 삼켜 motherfucker. 바쁘게 움직여 made에서 going up no sa. 혼자서 해냈어 모든 게 똑같. Bitch I'm so sa. So come suck my dick I'm so sa. 마이크 앞에 연전 나 피쳐 too hot. 나한테 덤빈다는 자체가 suicide. So kill yourself now. Kill yourself. I'm one of a kind. 가볍게 아침에 일어나 my check-in cooking in the kitchen. I'm fucking stankin'. Ooh. Yeah, yeah, yeah. Look, yeah. B-I-G-B-A-P-E 두꺼운 옷을 걸친 후 걸어다 뉴욕시티가 twisted up 텅 빈 지갑 너무 써버린 쇼핑 돈 다시 벌어야지 나의 돈벌이들 내 자극 can't be stopped 기본적인 느낌으로 killing 외국물을 마시지 섭취할 시간 클라우디가 비트를 찍어 그 위에다 뿜어 감기도 아닌데 난 기침하다 숨을 죽여 운전대의 방향은 on tour can I want it encore cause I kill an all show 고개 숙일 필요 없지 여태 여기 번 돈으로 나를 또 치장하기 바빠 I be fucking bring back the ruckus. All you funny rappers 다 나를 따라하다가 뒤처질 말아 폐품 You gotta stop acting 좀비가 여전히 넌 안 됐지 That's a downfall 100%의 guarantee Ooh, yeah, Why you looking at? Ooh, yeah, what? Ooh, yeah, 나를 그렇게 Yeah, I can't do shit with you, nah I can't do shit with you, nah I can't do shit with you, nah I can't do shit with you, nah Ooh, yeah, yeah, yeah What you want? 내가 어디 그리 맘 안 들어 What? Yeah, What you want? 난 좋은 것만 다 만들어 What? What? What the fuck you want? Touchdown 나머진 다리로 What? Yeah, yeah What you want? What the fuck you want? Yeah, 수많은 가짜는 MC 가사 깊이는 empty 기회는 많이 줬어 plenty Not to the fly, not to Paco 나쁜 짓만 골라 하는 motherfucker 랩에 커진 나의 동공 중적을 가해 다가온 성공 다가온 혼돈 느끼는 나의 crew My boy Loop, MKRT, Label Don't mess with the West of Dada 나를 마주치면 여자 아닌 떠나 이제는 바빠서 울려 나의 전화 타고난 박자를 가지고 나 놀라 At the corner used to sip 40s 매 뺏기려고 외치는 내 목소리 그 새끼들에게 들려도 렉쳐 아무리 해봤자 나처럼 될 수 없어 계속해 keep it on the Yeah, yeah Killing this shit Put your motherfucking Wu-Tang size on one time Yeah I got eye on that 4-5 Six motherfuckers 겨냥해 보여준 차 난 또 뉴스쿨의 서풍 베베 트렌드세터 My soul got some Wu-Tang on 이걸 못해 너 스튜디온 팁 마이크에 낀 먼지를 털어 Red Breeze my stanky puff it's on my killer Respect OG smoke G's oh please 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지 에이. 내가 고르는 곡마다 헤이터들 숨 조르는 곡 난 포르노스에 떠든 남자든지 누구만 족하는 flow I got that fucking fire old school 배뿐 my empire 말 대꾸는 대꾸 실력을 show and prove 다시 죽이는 싸 내 혓바닥이 닿으면 mic check in 하기 전에 식구와 너희 달 팽이관 파사디나 represent the rap until I fucking die till I motherfucking rap that on the ground underground 난 타고 나자 박자를 타고 등장해 난 이런 열려서 맞아 너 달리 금방 난 타고 난자 박자를 타고 등장해 난 이런 열려서 말이 너와 달리 공방해 난 타고 난자 박자를 타고 등장해 난 이런 열려서 말이 너와 달리 공방해 난 타고 난자 박자를 타고 등장해 난 이런 열려서 말이 너와 달리 공방해 Locked and loaded, locked and loaded, locked and loaded. 파 from a new city 보여주지 다른 도시에 vibe ride with it I got a pretty motherfucking pistol in my tongue 다 쏴죽이지 헤드들은 나열 하루 click click the word is out west coast rapping most Stephanie says 서 이제는 42 in the boom bap clothy kicking beats bumping 누구에게나 먹히는 내 raps out of Compton 이제 내가 하는 짓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리듬 볼 수 없는 있는 노래들 내 손가락 걸 수 있는 약속 I kill it like usual 내 실력 불주와 어디 MC's got a love Nikes on my feet make my cypher And they got the poison like the python Light up, here's a lighter 다른 곳에 다른 느낌을 봐 진정한 리스너는 나겠지 죽이는 사운드 Say it locked and loaded yeah. Yeah. Locked and loaded yeah. Yeah. Locked and loaded yeah. Locked and loaded yeah. Locked and loaded yeah. Locked and loaded yeah. Locked and loaded yeah. Yeah. I got black and loaded, yeah, look 우리 멋을 아는 애들 다른 멋은 마들과는 좀 멀어진 능유행 천재들이 바라보는 기분 매라는 랩의 퀄리티는 올라가지 아무도 몰라 90년대에 내려입던 힙합하지 모두가 하는 랩 시대 이제는 팔목금 시계가 실력을 다 대신해 힙합을 하면 oh you gotta love it my shit is old style classic like Illmatic on the rhythm 태어난 나의 이름 보여주지 나의 team better than all your MCs 매끄적이는 메모 하고 있지 제대로 그게 다가 아니야 it's harder than what it seems Never raising no hood and it's all good Hip-hop에다 팔아버린 나의 젊음 But I'm still young, still kicking dopes And 넘쳐 포텐 나머지는 아직까지 less important Yeah, yeah, locked and loaded, yeah, yeah I roll with homies, we be chillin' and we smoking 같은 곳을 보고 있어 I be gone to sunlight With the homies, we be rollin' 팔목 and the tail Rollin' 소리 들은 우리 길은 너고 있어 make him all it turn it 상자에 담아 돈 따봐 오케이 사과 상자에 담아 돈 따봐 오케이 사과 상자에 담아 돈 따봐 사과 상자에 담아 돈 따봐 우리 매일 우리끼리 너랑 매일 alright 우리 매일 우리끼리 너랑 매일 alright 우리 매일 우리끼리 너랑 매일 alright don't hate we tryna get that cake alright yeah hands on the work 매마다 돈을 부어 놀고 먹고 자 버려 드디어 LA on the come up 그게 말아서 기침 감기가 걸린 것처럼 맵팝 바로 서로 지갑 안에 쌓인 팝넛 상자 안에 cake It's never late 다시 맛봐내 노래 들은 Sorry for the wait 이젠 바빠 I'm not a pie got like a star Cause I ain't fucking with no cops I ain't fucking with no thoughts 양주 따라 놓아 유리 위에 마셔 shooting star 우리끼리 놀아 편해 우리들만 올라가 돈을 벌고 쓰고 벌어 언제 죽을지 몰라 My God I'm okay The thought of a champagne yeah. I roll with chillin' Turn it. I roll with homies. We're chillin' at the spot and turn it. I roll with homies. We're chillin' at the spot and turn it. I roll with homies. Oh, we're chillin' at the spot and 사과 상자 담아 돈 따봐. Let's go. 사과 상자 담아 돈 따봐. Let's go. 사과 상자 담아 돈 따봐. Let's go. 사과 상자 담아 돈 따봐. 우리 매일 우리끼리 너랑 매일. Alright. 우리 매일 우리끼리 너랑 매일 alright 우리 매일 우리끼리 너랑 매일 alright don't hate we tryna get that flex it, flex it. Yeah, yeah, turn, ooh, what? Flex, flex, flex, flex, flex, flex, flex, flex. My future, yeah, my future, yeah, my future, yeah, my future, let's go, ooh, what? That's it. 감사합니다.